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네, 반갑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인기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이, 뭐, 예. 멀게. 매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네.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네. 식지 않아요, 식지 않았어, 네. 아직. 예. 왜 그랬어요? 그리고 네. 저기, 뭐, 가져오셨는데요? 네. 저분들이? 네. 저거 뭐. 뭐예요? 저거 뭐라고 썼죠? 당신 플랜카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읽으세요. 저기 있잖아요. 우와, 도연 왕자 나타났다. 그걸 진짜요? 꼭 제가 읽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 거. 아니. 아, 미안. 녹화 일단 녹화 못 하겠네.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녹화, 요건 다음 주에 뜰게요. 아니, 저 아니, 아니, 그걸 왜. 아니, 그걸 왜. 아니, 그걸 왜 제 목을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눈이 안 좋아서, 뭐. 아니, 김제... 눈은 내가 더 안 좋아요. 눈은 제가 더 안 좋다고요. 맞지 않나. 저는 저기 뭐 김재동 씨 네. 나올 때 저 네. 저 보여주셔서 김재동 씨. 네. 근데 참 저분들도 참 네. 정말 고맙긴 하지만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김재동 씨 나오셨을 때 저걸 드셨는지. 아, 제 말이요. 들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걸 왜 하필 제가 나왔을 때 이걸 들어가지고. 저도 제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지금. 아,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서로 잘 지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사 나중에 하세요. 방송 끝나고. 제가 첫 무대가 방송 첫 무대가 이 공개홀이었거든요. 아하. 그때 그 가요 톱텐이란 프로가 있었는데 음흠. 거기에 제가 나왔던 게 처음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도 모든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그 댄스 음악을 할 때였거든요. 네. 저 혼자 이제 통기타를 들고 나서 라이브를 했는데 참 소외감 느끼는 무대였거든요, 사실. 다른 가수들 막 플래카드도 있고 막 근데 그때 노래하면서 참 어린 마음에 막 화도 나고 왜 이렇게 남 노래할 때 반응이 없나? 반응이 없죠, 당연히 막 그 현란한 음악 속에 통기타 하나 들고 나서 내가 주어를 저기 타잔 뭐 이러고 있으니 진짜 속된 말로 남들이 봤으면 얼마나 이상했었어요. 아, 왜요? 그 모습이 더 멋있는 거고 또 그런 모습들 덕분에 이번에 제가 보니까 6월에 또 우리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해서 응? 예. 애국심 1위 가수로 또 선정이. 네, 아니 그거는 네. 야, 아유, 참 너무 그거는 애국할 것 같은 누가 애국 잘할 것 같냐? 네. 그 추측의 그 설문조사였죠. 뭐 근데 뭐 어쨌든 좀 고마운데. 네. 그 아마 오필슨 코리아 부르고 뭐 제가 뭐 여기저기서 뭐 하니까 아니 이미지가 워낙 반듯하시잖아요. 반듯하시고 아니 저 아니,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안 반듯해요. 뭐 한마디 했어요 지금 방금. 아니 방송 나와가지고 플랜카드 보고 얘기하다가 이제 겨우 한마디 했어요. 뭘 아니, 말하러 나왔는데 그만하시라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요. 네. 저보고 반듯하다는 그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길게 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짧게 정말... 했는데 네. 전 그렇게 반듯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본인이 더 길게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네. 자 그럼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좋다. 불사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셋은 어렸을 때부터 삼총사라 불리우며 단단한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입니다. 저희 삼총사에서 오는 다름 아닌 러브레터 방청을 가는 것이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부단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방청권이 오긴 왔는데 딱 한 장이 온 겁니다. 한 장이면 두 명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명 중 한 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신하고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가 세 명이라는 거죠? 세 명이요. 단짝 세 명인데 그 중에 두 명만 갈 수 있다. 네.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명만 오게 될 경우는 한 명이 분명히 섭섭해할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 미묘한 문제죠. 예. 이 사실 그 남자들끼리 삼각관계 미묘하죠 이게. 아 이게 남자분이 올려주신 건가요? 네. 어디 써 있어요 남자분이라고? 남자분이란 얘기는 없는데요. 그렇네. 그러니까 왜 남자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희동 씨가? 어? 삼총사라 그래가지고요. 삼총 막연히 그냥 그냥 남자분이라고 어디에도 생각했죠. 없어요 남자라는 게? 오래간만에 건수 하나 잡으셨네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리플을 이제 네네.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리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이 아이디는 제가 알기로 김재동 씨가 만든 아이디로 알고 있거든요. 네. 패러디 아이디 중에 아주 히트했던 아이디입니다. 아기 공룡 둘째.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 러브레터 대단하긴 하지만 우정만큼은 아니겠죠. 아 뭐 그렇다고 남한테 그냥 주기도 아까운 건 사실이고 친구한테 팔기도 못하고 그렇죠.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실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그렇죠. 그럼 아 이런 분들 말이죠. 아. 대단히 재치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아, 다음 리플이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KBS 청원 경찰. 야. 어? 야 벌써 아이디에서 뭔가 청원의 그렇죠? 느낌. 네. 온다 느낌이 내용이 이래요 내용 네. 세 명이서 보고 싶다고? 아 그럼 음료수라도 사서 나한테 오게나 내가 뒷문으로 들여보내줄 테니 그랬더니 밑에 또 누가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이디가 담당 PD 나한테 주면 내가 맨 앞에 앉혀주고 상품권도 줄게. 문 앞에 있을 테니까 찾아오도록.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리플을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아이디 예능국장.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한테 오는 게 빠를 거야. 이 모든 그 세계를 일거에 정리시키는 리플 내용이 마지막에 대단한 음악이 있습니다. 예. KBS 사장. 니들 다 내 방으로 올라와. 괜찮죠? 그죠? 아, 반응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지금. 야, 대단하네. 아,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뭐, 어쨌든 저, 네. 러브레터 방청권은요, 네. 이렇게는 못 구합니다. 뭐, 국장님, 뭐, 응? 사장님도 못 구하세요. 이거는 네. 시청자분들이 러브레터 게시판에 올리셔서 그게 당첨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방침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럼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 못 오셨어요. 계속 사연 올리고 계시는데. 못 오시고 우리 아들이 윤도현이에요 뭐 이런 사연도 올려도 누가 믿어 그거를 네. 다음은 예. 아, 제 거군요 다음은 눈만 성유리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눈만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아니 이거. 근데 조화가 또 중요한데 뭐 좋아요 아 눈코입 네 김재동 씨 얼굴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면 지금 그런...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죠? 쭉 설명을 해봐요, 어떤 건지. 조화롭다는 게 되게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자연스러워요, 얼굴이. 얼굴이 사람스러워야지 자연스러움 어떻게 해요? 네, 결국 그 말씀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꼭 얘기를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삐딱하게 듣고 그래. 어디가 제일 잘 어울려요? 눈, 코, 입, 어디? 다 잘 어울려. 그 그러니까 눈하고 이 코하고 이 입하고 이 눈엔 이 코고 이 코엔 이 입이고. 응? 얼마나 좋아요. 얼굴 얘기만 하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네? 네? 다음 세상에 나같이 한번 태어본 나 볼래요? 민감할지 안 할지? 자, 어찌됐든 다음은 아, 분위기를 눈만 성유리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네. 남자들끼리 꼭 가고 싶으세요? 저랑 같이 가요. 저 예쁘답니다. 성유리 닮았어요. 나중에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봐서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그러게요. 성유리 씨 닮았대요. 아이디 있죠 여기? 추적하면 돼요. 그렇죠. 요번 사진 가지고 나올게요. 네. 예. 네. 기다리세요. 다음은 네. 아, 제 거군요. 예. 문제성 피부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이 정도 일로 우정이 금이 가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우정을 더 소중히 가꾸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우정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리플들은 예.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밑에 네. 밑에 냉소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냉소. 우정도 때론 쪼잔합니다. 어쨌든 뭐 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러브레터 방청권 아깝지만 다른 커플 애인분들한테 주시고 3명 여기 그 시간에 방청 가는 시간에 모여서 초촐하게 소주 한 잔씩 딱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좋은 것을 버릴 줄 알고 예. 나쁜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게 친구니까 네. 진짜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아마 세 명이 뭉쳐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살 수 있는 술자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세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